그만둬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요? 지금 이야기랑 그만둬요. 누가 빼앗고 잃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아, 처음으로 돌아가요. 깊은 상처 묻어두고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야기랑 그만둬요. 누가 누가 웃나요? 지금 이야기랑 그만둬요. 누가 떠나고 남았나요? 그만둬요. 누가 울고 누가 웃나요? 지금 이야기랑 그만둬요. 누가 떠나고 남았나요? 마지막 당신이었나요? 그 미소 남겨놓고 사랑은 그렇게 가버렸나요? 그 즐겁던 날들이 마지막 겨울이었나요? 하얀 그리움만 남기고 당신은 그렇게 가버렸나요? 그 빛나던 눈빛이 마지막 당신이 그 눈빛 남겨놓고 마지막 겨울은 가버렸나요? 당신은 그렇게 가버렸나요? 그 빛나던 눈빛이 마지막 당신이었나요? 그 눈빛 남겨놓고 마지막 겨울은 가버렸나요? 몰랐습니다. 나도 당신을 몰랐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이 슬픔 그대는 모르리. 돌아서는 내 마음, 돌아서는 내 마음, 돌아서는 내 마음. 생각에 내 바다에 봄은 있지만 당신을 잊어버 가지 다짐 한나 날 이제는 잊었겠지 눈을 떠보면 나 이제 떠나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워졌네. 그대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줄 말이 저 먼 별빛처럼 떠오르네. 내 가슴 속에 지난 추억들이 되살아오. 때론 아픔같은 후회들이 나를 감싸고 우리 아이처럼 다툴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 비오던 밤 처음으로 두 손을 잡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네. 기억하리 그대 또한 우리들의 지난 날을. 아 그러나 헤어지는 이 순간은 오직 슬픔. 봐요. 사랑을 함께 심어봐요.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위에 좋아한다는 그 말 예쁜 종이에 적어서 좋아하는 님에게 살짝 띄워봐요.